최근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에서 전기석을 이용한 환경보호용 기능성 제품들을 내놓았습니다. 이곳 과학자들이 내놓은 전기석 물정화제를 담근 수돗물이나 자연수는 사람들의 노화를 막을 뿐 아니라 건강을 유지해줍니다. 또한 전기석 질감은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신선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줍니다. 최근 려명거리에 도입된 기능성 전기석 비닐 벽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활 환경을 보장해줍니다.